물론 제가 영화에 각본을 썼다거나 연출했다거나 출연을 한 것은 아니지만 영화를 같이 본한 명의 관객의 입장에서 성심성의껏 대화 나누고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영화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오셨던 분들은 그 재개봉을 기념한 스페셜 기프트백을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사전에도 공지가 한 번은 된 걸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이번에 웹툰 프로젝트랑 콜라보를 해서 뮤직비디오를 이 영화가 만들었는데 그 수록곡이 실린 앨범을 제가 지금 다섯 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따가 제 얘기가 끝나고서 질문을 해주시는 관객 다섯 분들한테는 선착순으로 이 CD를 드릴 겁니다. 네, 다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얘기를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보통은 제가 모더레이터를 하고 옆에 게스트분이 앉아 계시면 진행을 하는 지비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쉬어갈 수 있는 텀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혼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치고 장구치고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라 제가 중간에 좀 숨이 차고 나면 말을 잠깐씩 쉴게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벌써부터 숨이 차기 시작하네요. 일단 이 영화는 제가 인터뷰를 나갔을 때그 배우나 관객 여러분 혹은 감독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가장 좋아하는 멜로 영화로 앞다투어 상상 순위가 나오는 영화예요. 1, 2위를 거의 앞다툰 영화가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그러니까 이터널 선샤인 이두 개가 거의 박빙인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들이 2000년대 중반에 나란히 또 나온 영화들이에요. 그때 우리가 21세기 클래식이라고 부를 만한 새로운 고전이라고 부를 만한 아주 좋은 영화들이 많이 쏟아진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그 멜로 영화들이 왜 좋은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고전이 된 21세기 클래식들은 멜로 영화에는 그렇게 불릴 만한 특질 혹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터널 선샤인의 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면서 누구나 믿고 싶어하는 기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혹은 기억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이 불완전한 환영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도 하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아주 보편적인 연애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고전, 클래식으로 불리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 보편의 연애담이란 무엇인가 하면 그 특별한 만남이었다고 생각하고 운명인 것 같아서 모두 사랑을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랬다가 뭐 상대방의 단점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진 제약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하나씩 눈에 또 들어오고 처음엔 용감하게 사랑을 시작했던 젊은 연인들이 한 번씩 이별하면 어떨까? 그 이별 후에 내 모습은 또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떠올리고 그러다가 서로의 감정에서 서서히 빠져나와서 이별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보편적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 바닷속의 조제가 외로움을 느끼는 대신에 나는 시간의 흐름에 매우 익숙해졌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흐름에 사랑의 흐름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다들 만남하고 나서 헤어짐이라는 엔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영화 중반에 조제의 나레이션을 통해서 정확히는 그 여주인공의 입을 빌려서 그 여자가 읽는 프랑스와즈 사강의 소설의 한 구절로 그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구절은 다들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언젠간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우린 또다시 고독해지고 모든 게다 그래. 그냥 1년, 한 1년의 세월이 있을 뿐이지. 라는 말로 어떤 특수성을 지닌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서 이뤄내는 사랑의 스토리가 아니라 보편적인 연애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랑의 원형 같은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혼자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긴장을 좀 했나 봐요. 그 오프닝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오프닝 영상은 영화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한번더 상기를 해볼게요. 그 내레이션과 함께 굉장히 불완전하게 찍힌 사진들이 보여지죠. 뭐 휴관이었던 수족관이라던가 조개껍질이 부서져 있다던가 부서진 전구, 바다, 근데 프레임이 어딘가 잘리거나 뭐 인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초점이 흐려져 있거나 굉장히 불완전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구체적인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하는 게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정말 아무도 모를 사진들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친우에게는 그게 평범한 사진처럼 절대 느껴지지 않겠죠. 추억이 묻어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장소와 추억과 그때 같이 시간을 보냈던 사람을 생각한 아주 특별한 감흥을 줄 텐데요. 사랑과 기억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사진처럼 남겨지는 것, 누군가에게 아주 특별한 감흥으로 기억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한 아주 특별한 오프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영화가 재개봉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재개봉이 처음이 아닌 것도 혹시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일단 처음에 개봉을 했던 거는 2004년에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상영작으로 영화가 처음 국내에 소개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치마바퀴 사토시 말고는 그다지 인기 있는 감독도 아니고 여배우도 아니었고 뭐 그다지 특별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화도 아닌데 너무 그 영화제 반응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2004년 10월 29일에 전국 스크린에서 개봉을 하게 됐는데 그때 스크린 수가 5개였어요. 지금으로선 상상도 하지 못할 숫자인데 여기서 모은 관객이 4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입소문을 타고 DVD가 너무나 잘 팔리고 사람들 얘기에서 입으로 입으로 전해지면서 지금까지 구전이 되고 있는 영화거든요. 그리고 2005년에 첫 번째 재개봉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광화문 시네큐브에서 단관 개봉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재개봉을 맞이하게 됐고요. 제작 과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얘기해보고, 다음에 좀 숨겨져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고, 관객 속으로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작이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작은 단편 소설인데요. 20페이지짜리 굉장히 짧은 소설이었어요. 이야기의 흐름은 비슷한데요. 사실 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로 끝났어요. 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로 끝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영화에서는 둘이 완벽하게 헤어짐을 가장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됐잖아요. 근데 원작에서는 두 사람이 계속 그냥 사랑하고 살아가는 상태로 끝난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에요. 근데 그 소설을 누가 처음 읽었냐면 쿠보타 오사무라는 프로듀서, 이 영화의 프로듀서가 그 책을 읽었는데 여자친구가 이 소설을 읽는데 한번 읽어볼래? 하고 추천을 해서 이 소설을 처음 읽게 됐다고 하고 그래서 그 뒤로 각본가를 붙여서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노도이신 감독에게 연출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메가폰을 쥐어주게 되는데요. 그 연출가를 선택한 이유는 아주 명확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아름다움이라든가 어리석음이라든가 기이함이라든가 어떤 한 구석도 그거를 절대로 감상적이지 않게 그리는 굉장히 냉철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연출가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면 이 영화의 다른 무엇보다 절제가 많이 드러나겠구나. 굉장히 절제 있는 사랑 이야기가 되겠구나. 해서 이노도이신에게 메가폰을 쥐어줬다고 하고요. 결과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입니다. 이 영화를 가장 좋아하시는 관객분들에게 여쭤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담백인 것 같아요. 담백하고 절제되어 있는 사랑 이야기라서 너무너무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결과적으로는 프로듀서의 아주 멋진 선택이었던 셈인데요. 그 이누도이신 감독이 되게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이 영화를 표현할 때 드라큘라의 성에 누군가 들어왔다가 떠나고 그로 인해서 드라큘라가 변화하는 내용을 영화에 담고 싶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드라큘라가 나오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드라큘라라고 하는 존재는 갇혀있는 존재, 세상과 동떨어진 존재를 얘기하는 이누도이신 감독의 표현인데요. 그 드라큘라의 성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감독이 총세 편의 영화를 만들었어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2000년도에 금발의 초원이라는 첫 번째 영화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외종도 히미코 많이들 아실 그 영화까지 어떤 사람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 감독이 말하는 드라큘라의 성에 관련된 테마의 영화를 3부작을 내놓게 됩니다. 근데 그 금발의 초원이라는 영화는 조금 더이 영화랑 관련된 점이 많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케이키 치즈루가 사실은 영화 배우로 데뷔를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일본에서 미소녀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가 비슷할까요? 프로듀서 101 정도의 그 미소녀들을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 케이키 치즈루가 데뷔를 했는데 거기서 발탁이 돼서 14살 때 이노도이신 감독이랑 처음으로 CF를 찍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케아키 치즈를 영화 배우로 데뷔시킨 것이 바로 이누도이신 감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3부작 중에 첫 번째 작품인 금발의 초원에 이케아키 치즈로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는 드라큘라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그 이케아키 치즈로가 연기한 캐릭터는 굉장히 젊고 발랄한 20대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간병인인 거죠. 그런데 80대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하는 환자가 자기의 담당으로 되게 돼요. 근데 그 80대 노인이 자꾸 자기가 20대라고 착각을 하는 바람에 이 여자한테 자꾸 사귀자, 데이트를 하자, 성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결국에는 20대 여자도 변화를 하게 되고 80대 할아버지도 또 나름대로 성장과 변화를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게 바로 그첫 번째 금발의 초원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케아키 치즈루가 이누도이신 감독의 그 영화를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 출연하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실제 배역과 어떤 점이 많이 닮아 있어요? 하는 질문을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그때 이케아키 치즈루가 낯을 많이 가리고 진심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점이 조제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들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그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 영화는 그야말로 배우들의 리즈 시절, 정말 아름다웠던 시절을 담고 있는 영화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영화를 찍을 때 스마프키 사토시는 여러분 많이들 아시는 워터보이즈 같은 영화로 굉장히 싱싱한 매력을 뽐내고 있던 일본의 라이징 스타였고 이 영화를 찍을 때는 2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케아키 치즈루는 24살, 정말 한창 예쁘고 젊고 팔팔할 때이 청춘 영화를 찍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영화가 데뷔작이었던 우에노줄입니다. 우에노줄이 다영화에서 발견하셨죠? 놀라지 마시고요. 우에노줄이가 이 영화를 찍을 때 16살이었어요. 이 영화가 데뷔작이었는데 시나리오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저렇게 과감한 연기도 선보일 수 있었던 거죠. 몇몇 남성팬들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네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우에노줄이가 눈에 띄는 신인으로 일본 내에서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그 뒤로는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대스타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화에 몇 가지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일단 많이들 아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휠체어로 처음에 두 사람이 이렇게 밀고 낮에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은 이게 영화 촬영이라는 걸 숨기고 촬영이 된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은 스틸 사진이 같이 매치가 되는 걸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게 그 유모차 안에 카메라 감독이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그 숨긴 거예요. 상자 박스를. 그래서 정말로 막 달려가면서 찍은 장면들로 탄생한 게 바로 그 장면이고요. 로케이션지는 원래 원작도 그렇고 영화의 배경은 오사카인데요. 이거를 감독이 조금 더 삭막한 느낌이 드는 도시에서 찍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쿄 근처에 있는 도다라는 신도시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해 하시고 이거는 너무 알려진 내용이라 제가 말하기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그 마지막에 둘이 마지막 섹스를 나눴던 그 조개껍데기 모양 침대가 있는 러브호텔 같은 경우는 세트가 아니고 실제로 있는 호텔이에요. 그 호텔은 호텔 유잉이라는 이름인데요. 요코하마시 구호코에 실제로 있는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원도 나오잖아요. 동물원은 토부 동물공원, 도쿄 북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로케이션 장소라고 하고요. 그두 사람이 신나게 실제로 달리던 강변은 도쿄에 있는 아라강변이라고 해요. 실제로 도쿄 곳곳에서 촬영을 하고 단 하나 세트를 지어 촬영한 게 있다면 바로 그건 조제의 집은 전부 세트예요. 원래는 돈이 없어가지고 영화 자체를 완성하지 못할 뻔한 영화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연습생 혹은 뭐그 영화를 전공한 학생들이 만지는 16mm 카메라로 이 영화를 완성하려고 했다가 제작자가 시나리오가 마음에 든다. 내가 붙겠어. 라고 말하고 투자도 되고 세트도 짓고 카메라도 35mm로 바뀌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영화가 탄생하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의 원작이 있는데요. 다나베 세이코 단편집, 동명의 단편집에 실린 얘기들을 가지고 만든 거고, 1984년에 출간된 소설이에요. 근데 영화에는 캐릭터가 있지만 원작에는 없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에노 주리가 연기한 카나에고요. 그리고 자꾸 조제가 날 엄마라고 불러. 너는 아들인데 말버릇이 왜 그러니? 라고 말하는 그 되게 반항적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되게 착한 것 같은 그 칼센터 청년 있죠? 그 칼센터 소년 코지는 원래 원작에는 없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렇게 두 캐릭터를 새롭게 만든 거고요. 즉흥 연기가 굉장히 많은 영화였다고 합니다. 스마프키 사토시가 나중에 영화가 개봉한 걸 털어놓기만 이렇게까지 많은 즉흥 연기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인상적으로 펼친 즉흥 연기가 마지막에 길을 걸어가면서 막 난간 붙잡고 막 엉엉 우는 그 장면 있죠. 그 장면은 원래 대본에 없었던 장면이에요. 주제와 헤어져서 나와서 길을 걸어간다 정도의 대본에만 써 있었는데, 스마프 카토시가 당시 너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너무 우는 바람에 그 명장면이 탄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삭제된 장면이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이 많은데요. 인상적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장면은 그 SM 킹 즐겨보는 후배 때문에 스네로가 난동을 부리고 다 잊었는데 지금 너 때문에 뭐 어쩌자는 거야라고 난동을 부는 장면 있잖아요. 원래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너무 이게 분이 안 풀리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차 앞에 들어눕고 막 난리가 나, 날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네로가 너무 그렇게 난동을 부리니까 후배들이 놀라 달려나와가지고 선배 왜 그러세요? 진짜 죽으려고 그러세요? 하고 있는 장면이 이노도이신 감독이 보기에는 또이 냉철한 연출가가 보기엔 이게 너무 과한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도 안타깝게 삭제가 됐고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시중에 나와 있는 DVD를 보시면 그 삭제된 장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뒤에 삭제된 장면으로 부가 영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DVD에는 조제의 과거 이야기가 수록된 부가 영상이 있어요. 이 여자는 친애호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궁금증을 정말 약간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부가 영상이 있는데요. 그 제목은 조제 점점점이라는 영상으로 되어 있는 짤막한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용어로 흔히 얘기하는 프리퀄 정도가 된다고 할까요? 근데 그거는 갑본에서 또 와타나베 아야가 연출을 한 단편이에요. 그래서 조제가 스네어를 만나기 전에 충격적이게도 다른 남자를 사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짧게 실은 단편 영상이 들어 있어요. 영화를 보셔서 아직 좋은 기회 남아 있겠지만 혹시 구하실 생각이 있다면 DVD를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거기는 배우나 감독이 미처 털어놓지 못했던 인터뷰들도 있고, 물론 딱히 내용이 많진 않은데요. 그 배우들의 입으로 듣는 또 재미있는 맛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영상이라던가 뭐 미공개 씬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로케이션지에 대한 얘기들이 잠깐씩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DVD 부가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밖에 제가 좋아하는 장면들에 대한 생각을 막 정리하면서 왔어요. 근데 그건 아마도 여러분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면 제게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 장면 이렇게 좋게 보셨다는 얘기를 아마도 해주시겠죠? 그래서 지금 저 혼자 숨을 헉헉거려가면서 몇분 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마이크를 관객석으로 돌려드릴게요. 같이 감상을 나누고 싶으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운데 여자분이 먼저 번쩍 드셔서요. 마이크 이따가 뒤쪽으로 드릴게요. 이 영화 재개봉해서 되게 좋았고, 인성 기자님이랑 같이 해서 더 좋은데, 네, 감사합니다. 저는 조제가 그 가장 무서운 것을, 호랑이 보러 갈때 가장 무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랑 보러 간다고 했을 때 되게 엉뚱하게 생각하고, 또 수족관 문 닫았을 때 물고기한테 헤엄쳐서 나오라고 했을 때 되게 엉뚱하게 생각했는데, 조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조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를 할때그 이야기가 보편적인 연애담이라 좋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거는 감독이 캐릭터를 그리는 방식에서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츠네오를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츠네오는 장애가 있는 조제라는 사람을 알고 나서 전혀 당황하거나 그 사람을 특이하게 보지 않거든요. 심지어 카나이한테 처음으로 야 내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애가 있는데 걔는 막 다이빙을 해서 막 떨어져 의자에서 떨어지는 애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첫 외출을 해서 할머니한테 엄청나게 꾸중을 듣고 있을 때 밖에서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른 영화의 장면 같았으면 내가 얘를 만나면 안 되는 건가라는 뭐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선다던가 근데 그런 장면이 두번 있었지만 처음에 친애호는 뭐야 무서운 할망구다 정도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간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대학생을 장애를 가진 여자친구를 굉장히 특별하고 내가 보호해야 하는 불쌍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게 그렸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그 시선이 좋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조제 캐릭터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조제가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불편해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물론 할머니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지만 장애를 부끄럽고 숨겨야 되고 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니까 난 너무 미약한 존재고 이런 식으로 굴었다면 정말 재미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장면도 바로 조제와 성격이 단적으로 들어가는 바로 한 장면인데요. 그 카나에가 찾아왔을 때 징징거리죠. 너네 남자친구를 장애인 주제에 뺏어갔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절대 기죽지 않고 뺨을 맞았는데 자기 일어날 수 없으니까 손을 들고 뺨을 대라는 식으로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의 그런 당찬 성격이 이 영화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캐릭터를 어떤 난관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지만 마냥 무겁게 그리지도 않았고 너무 필요 이상으로 세상에 기죽어 있는 모습으로 그리지 않다는 점에서 저는 이 영화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원작 소설에도 얼마간 조제의 이런 성격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거기서 약간 특이한 점이라는 건 뭐냐면 그 조제가 미래를 죽음이랑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캐릭터예요. 언젠간 이게 죽음으로써 끝나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은 희망적이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캐릭터인데 영화 속의 조제는 또 그런 성격이랑은 다른 성격이죠. 보고 싶어하는 것도 너무 많고 궁금해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츠네오가 산책을 안 하면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안 돼. 나는 꽃도 봐야 되고 하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사소한 데서 즐거움을 찾는 여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이 무척 귀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투가 되게 전 처음에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근데 원래 이케아키 치즈로 말투가 비슷해요. 인터뷰를 할때 들어오면 굉장히 비슷한 말투고요. 그 이케아키 치즈로한테 특별히 조제를 위해서 발성을 연습한 게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라고 단답으로 얘기했던 게 기억에 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저쪽에서 남자분이 손을 드셨었어요. 맨 끝에요. 이 영화 잘 봤고요.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이제 카나이가 조제랑 일이 있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담배를 나눠줄 만큼 자기의 꿈이나 사회복지사를 꿈꿨던 자기 꿈만 저 잃게 됐는데 결국 영화 끝까지 카나이는 어떤 직업을 택하게 됐는지 결국 사회복지사의 길을 다시 걷게 됐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감독의 어떤 코멘트나 이런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의 직업에 대한 감독의 코멘트를 특별히 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작 소설에도 원래는 나오지 않는 캐릭터고 이 영화를 위해 만들어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언급은 뭐 배우라든지 감독이라든지 특별히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영화가 나름대로 열린 결말 느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기자들이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조제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츠네오의 삶은 어떨까요? 뭐 카나의 삶은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배우들의 공통적인 답변은 그들은 이전보다 조금 더 용감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됐을 거예요. 라는 식의 답변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카나에도 변화를 겪은 캐릭터로 감독이 그리고 싶었다는 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분이요. 저기 여자분. 네, 저도 영화 잘 봤고요. 이건 딱히 질문은 아닌데 그 마지막에 스네오가 그 껄껄 우는 장면이 되게 명장면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마지막에 조제가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또 원래는 생선 하나를 이렇게 다 구웠던 것과 다르게 마지막에 자신이 먹을 작은 부분만 이렇게 구우면서 장면이 그 마지막 엔딩 장면은 별로 빛을 못 발한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초반부터 계속 조제 머리가 지저분했던 거와 달리 이렇게 좀더 차분해지고 조제의 이렇게 정리된 마음이 보여지면서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제가 되게 용감해졌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캐릭터들이. 근데 그런 조제의 독립성이 돋보였던 엔딩 장면이라서 이렇게 츠네오 장면에 비해서 묻힌 게좀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고 많은 분들이 엔딩 장면도 인상적으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엔딩 장면에 대해서 사실은 그 개봉을 했을 때 일본 기자들이 굉장히 짓궂은 질문을 많이 했어요. 유도이신 감독한테 아니 원작은 두 사람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걸로 잘 끝났는데 감독은 도대체 무슨 심술을 부려서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까? 너무 절망적인 결말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감독이 막 정색을 하면서 아니 이게 왜 절망적인 결말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굽는 생선이 얼마나 맛있어 보입니까? 이보다 더 희망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면이 인상적인 이유는 조제가 완전히 파격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자기 혼자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갖추게 됐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혹은 이별의 순기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뭐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주고, 그 당시에 내 감정이 너무 행복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보다 나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내가 조금 더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과 연애와 이별의 뭐 가슴 아픈 과정들이긴 하지만 순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조제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었을 테고, 이제 아무한테도 기대지 않고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담담한 장면이죠. 그래서 바로 그전 장면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좋아하는데, 조제가 혼자 처음에는 네가 업어주면 되잖아, 나 휠체어 타기 싫어 라고 말하다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툴툴툴툴툴 가는 장면인데, 조제 뒷모습이 자기만의 페이스를 너무 유지하고 가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옆으로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이미지들을 막 보여주죠. 근데 그 다른 사람과의 속도는 조금 다르더라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 길을 갈수 있는 여자가 됐다는 거, 다시 혼자가 되는 상황으로 돌아왔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거를 그두 시퀀스를 통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그 츠네오가 우는 장면을 먼저 말씀드려서 지금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라는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다른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손이 많이 드셨는데요. 일단 저쪽 여자분이 먼저 드신 것 같네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다른 장면들이 다 이해가 가고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었는데, 그 코지와 츠네오가 마트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코지 옆으로 그 할머니 분이 쓰러져 계시고, 코지가 뺀지를 들고 있을 때그 뺀지에 피가 묻어 있고, 그걸 다시 거는 장면이 전 아직 그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장면이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그 장면을 제가 장면을 순서대로 적은 게 있어서 앞뒤 상황을 한번 자세히 보고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일단은 각본가 입장에서 츠네오랑 코지가 어떤 식으로든 따로 만나는 장면을 한 번은 줬어야 할 테고, 그런데 앞에서 그첫 만남 때 조제랑 같이 카센터에 찾아갔을 때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 장면에서 코지라는 애는 굉장히 위협적인 애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진 않지만 한대막 쳐버릴 것 같이 계속 막 성질을 내고 막, 너는 왜 엄마라고 자꾸 하라는 거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두 장면으로 생긴 저는 코지의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저 애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대낮에 마트에서 저렇게 스패너로 사람을 내려치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걸어낼 만큼 굉장히 폭력적인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진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그 츠네오를 데리고 나가서 어릴 때 자기가 조제와 어떤 인연이 있었던 캐릭터인지 얘기를 해주면서, 어린 시절의 장면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그 바퀴벌레였나요? 딱정벌레였나요? 그 장난감 같은 걸 주면서 뭐, 이제 내가 너의 엄마가 되어줄게라고 했을 때, 그 어른이 돼서 카센터에 섰던 짓을 똑같이 하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째서 네가 내 엄마라는 거야? 뭐 맞을래? 혼날래? 이러면서 절대 그 딱정벌레를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어두워 보이고 물리적으로 언제든지 남한테 주먹을 행사할 수 있는 캐릭터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던 캐릭터라는 게 굉장한 격차를 두고 보여지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의외의 재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 SM 킹을 보던 그 후배가 처음에는 정말 SM 킹만 보는 애처럼 이상하게 OT에서도 장기자랑 하잖아요. 왜 저런 장기자랑 하는 걸까 싶을 정도로 그런 장기자랑 하다가, 그 다음에 그 학생이 등장하는 장면을 잘 기억을 해보시면, 조제는 집에 들어와서 짐 정리하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친애호한테 선배, 선배 여자친구 자꾸 저만 봐요, 이상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어붙여지잖아요. 주변 캐릭터들 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진 않지만, 그런 되게 대비되는 장면들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패너 장면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처럼 보이지만, 코지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붙인 장면이 아닐까라는 해석을 해봅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질문을 들어볼까요? 옆에 계신 남자분이 조금 빨리 드셨네요. 제가 마지막 질문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마지막 질문이라는 거 갑자기. 그 제목에서 이제 저는 네. 다 너무 이해되는 호랑이라는 그 오브제가 그렇게 네. 강렬한 거였나라는 좀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큰 의미를 이 영화에서 갖나라는 게 궁금했고, 두 번째로 조제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그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적인 뭔가 장애가 있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휠체어는 마지막에 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휠체어 마지막에 타는데 그 전까지 계속 의지한단 말이에요. 할머니든 조제한든. 그러니까 약간 그 캐릭터가 약간 상충되는 게 왜 이런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두 가지 같고. 일단 제목에 대해서는 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작서부터 이어졌던 모티브이긴 한데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전부 조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조제는 자기가 쿠미코란 이름이 있지만 너무 좋아하는 소설 속 주인공처럼 살고 싶기 때문에, 혹은 그 여자를 동경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너무 좋기 때문에 붙인 자신의 이름이 조제인 거고요. 호랑이는 그게 나와 있듯이 자기가 너무나 가장 무서워하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조제의 어떤 슬픔이라던가 무서움이라던가 세상을 향한 공포를 상징하는 단어일 테고, 물고기는 마지막에 그 로봇들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물고기의 환영을 보는 걸로 얘기가 되듯이 조제가 자신을 투영하고 있는 대상이죠. 그래서 수족관이 닫혀있을 때도 그렇게까지 슬퍼했던 것도 자기와 같이 유유히 헤엄치는 느낌의, 그러니까 다리가 없지만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 자신을 투영하고 싶었을 텐데 그걸 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조제를 가장 뚜렷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 모티브가 제목이자 그 단어들이자 영화에 나오는 상징처럼 쓰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감독도 원작의 제목을 바꾸지 않고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제목을 쓴 거고요. 조제의 캐릭터는 글쎄요, 영화를 한 번 더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캐릭터 변화가 급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영화들을 보면 조제의 변화가 정말 서서히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지저분하게 이게 뭐 쓰레기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의 몰골로 막 나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면은 무조건 흉기부터 들이대는 정말 유도리 없고 융통성 없고 뭐 이런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친해오 덕분에 사람이랑 소통하는 법을 알게 됐을 테고, 그 사람한테 마음을 주는 법 혹은 이 사람들 사랑을 받는 법도 서서히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랑받고 있는데 굳이 내가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지 나 스스로 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조제는 아마도 추네오랑 헤어지고 나서 자기한테도 혼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테고, 그 전까지는 추네오가 곁에 있으니 자기가 보호받고 싶어하는 심리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 장면 잠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조제는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달라졌기 때문에 외향적으로 조금 성숙한 여자가 되었고, 그 반토막의 생선을 1인분의 생선만 굽고 이전처럼 똑같이 다이빙을 해서 바닥에 내려오긴 하지만 조금 더 담담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자가 됐다 라는 얘기로, 어떻게 보면 큰 구다리로 보면 조제라는 여자의 성장, 조제라는 여자가 아주 애기 같았던 여자가 어른스럽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존재로 자라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세히 보시면 그 동물원에 갈 때라든가 조제 패션 포인트라든가 얼굴의 표정들이 살짝씩 더 밝게 더 성숙하게 변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제가 약간 이별을 암시하는 장면에서는 예전 같은 모습으로 살짝 돌아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카나엘을 만나는 장면에서 언덕길에서 카나엘이 너무 그 20대 여성의 상징과도 같은 세뿐옷색 옷을 입고 막 예쁘게 서 있는 반면, 친해오는 예전과 같이 다시 약간 지저분해진 몰골을 하고 그 카나엘을 마주하는 장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별을 암시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조제로 살짝 돌아간 듯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디테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 조제의 그런 변화가 더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급작스럽게 받아가지고 저도 지금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요. 극장의 대관 시간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그 오늘 좋은 영화 보시고 좋은 시간 같이 나눠줘서 감사하고요. 질문해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CD를 받아가셨을 테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는 21세기의 멜로 영화의 클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화니까 개봉하고 친구들이랑 손잡고 가서 보시고, 연인이랑 또 보시고, 그 다음에 헤어진 사람을 생각하면서 또 보시고, 여러 차례 관람을 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영화를 처음 볼 때는 영화 기자가 아니고 20대였고 그때는 저도 그때 처음 봤을 때는 모르겠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고 이 재미없는 걸왜 사람들이 보는 거야 싶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상황과 제 나이와 여러 가지 상황마다 다르게 영화를 볼 때마다 굉장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영화는 몇편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영화 기자라는 직업적 어떤 가치를 걸고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건데 다시 여러 번 보셔도 후회가 없을 만한 영화니까요. 꼭 다시 한 번씩 필경을 관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